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 오늘 자기랑 놀고 싶은데. 나안 피곤하냐고? 아이, 당연히 피곤하지. 근데 자기 보고 있으니까 자꾸 놀고 싶어. 막 옆구리도 찌르고 싶고 뽀뽀도 엄청 하고 싶고 막 껴안기도 하고 싶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우리 자기 많이 힘들었구나.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싫어? 그럼 내가 들어줄까? 아니, 우리 뽀뽀할래? 싫어? 싫다고 안 해, 다 싫다고 해. 난 뭐하고 놀아야 되나? 그럼 잘까? 우리 같이 잘까? 그건 어때? 아니, 그냥 같이 누워있자 이거지. 우리 자기 힘드니까. 일단 누워봐. 내가 800 해줄게. 왜? 하기 싫어? 알았어, 그럼 그냥 잘게. 그냥 자면 되지, 뭐.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진짜 안 할게. 고 자자. 진짜 안 할게, 안 할게. 근데 점점 커지고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아. 우리 애기 자나? 잠들었어? 짠들었네. 쳐다보면 내가 키스하고 싶어지잖아. 자기 힘드니까 금방 끝내줄게. 뭐야? 자기도 엄청 젖어 있었네. 굉장히 힘들게 힘들었나 보네. 알겠어. 빨라질 수 있다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마무리로 뒤로 할까? 제일 좋아.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는 자기를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오늘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사랑해. 내 사랑. 피곤할 텐데 내가 씻겨줄게. 사랑하는 자기.